시베리안 야생 수컷 모라니 나란 리듬을 잡아먹는 마법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MC 드라곤 무시의 신바 엑시멍이야 가서 한번 해볼래? 5천만 원만 가져와봐. 없어? 그럼 네 엄마한테 한번 말해봐.